예뻐도 너무 예뻐 난 숨 못 참겠어 oh, 넌 머리부터 허리부터 다리까지 다 Why? 그래 난 너를 보고 있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계속 난 너만 보고 싶어 oh.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. If I could I would put it up and rewind 어린부터 떨어지는 신비 하라잉 누구와도 넌 비교 못해 난 다르지 계속 널 보고 싶어 다시 시간을 돌려 널 다시 내 앞으로 데려와 Rewind 너를 다시 돌려 내 몸을 가만두지 못하겠어 Oh oh 겁먹을 필요 없어 No oh 넌 나에게 Rewind oh, 나에게 Rewind 내 앞에 Rewind 널 다시 내게로 숨길 수 없는 느낌 커져가는 숨소리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달리는 Oh my heartbeat에 Oh no 이제 난 더 참을 수 없어 아니 더 이상 참기 싫어 계속 내 너만 보고 싶어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, rewind. If I could I would pull it up then rewind 너만 들여줘라 보는데 넌 저기 내게 눈길 한번 안줘 그래 끝까지 가보자 절대 난 포기하네 넌 분명히 내게 오게 돼 있어 Whoa. Rewind 널 다시 돌려 다시 내 몸을 가만두지 못하겠어 oh, oh. 밥 먹을 필요 없어 oh, oh, oh. 넌 나에게 Rewind 넌 나에게 Rewind 내 앞에 Rewind 널 다시 내게로 Rewind 내 앞에 Rewind 널 다시 내게로